있어 혼자라는 생각에 무서워서 멍청이처럼 시간만 보내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 몰랐어 아무것도 힘들어도 you don't have to be alone 돌아와줘 들을 준비가 되었어 어디서라도 내 말 들린다면 다시 내 눈에 널 비추겠어 제발 몇 번은 돌아오겠다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서 당연하다는 듯 인사 한 번도 없이 떠나간 널 따라 숨이 차게 달려봐도 너는 여기 없는데 모자를 눌러 쓰고 이리저리 부딪혀 봐도 관심도 없는 넌 예쁘고 참 나쁘다 쓰러져가는 말라져가는 난 이제 죽여지 않아 네가 없이 난 지금부터 난 변해볼까 해 변해볼까 해 변해볼까 해 변해볼까 해 이러다 나 돌아버릴지도 몰라 차라리 그게 더 맘 편할 것 같아 매번 다 잡아도 고민의 끝은 똑같아 됐어 이거나 안 해 yeah. 거기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 그걸 안다는 게 너무나 아파 아무렇지 않다 말하는 것조차 하기 싫어 이 생각 안 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앞에 모자를 눌러 쓰고 이리저리 부딪혀 아파도 관심도 없는 넌 예쁘고 참 나쁘다 쓰러져가는 망가져가는 난 이제 중요하지 않아 네가 없기 전 그날까지만 변해볼까 해 변해볼까 해 변해볼까 해